앉아있어 내 옆엔 구름이 떠있어 상공식 빅킬로미터스 반나절 죽어라 앉아있어 몸은 버그레 미침 애플 주스와 칭싱 스트릿 시간이 너무 왕가 하고 떠오르는 영감들에 잠 못 일어나 폴랩 여기 너무 추워 전화기 너무 친구들은 더워 새로운 것들에 쩔어 토해내야 잠이 들 것 같아 그랬어 올려다보자고 베개 내가 다 입고 사람들 머리 위에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 난 얼마나 작았던거지 I check in South City Yeah I check in Singapore City Melbourne City Yeah I check in Manila City Bangkok Yeah, I check in, hell yeah, I check in like oh, oh. 영감을 찾아, I wanna go right now. Oh, 그게 어디든 간에, I wanna go right now. Oh, the next level, 우리 커져가 세네 배로 Yo, city, go, 느낌 후에 I'ma give it to you 바다 위에, 뿅 뜨는 느낌 떠칠다 머리 위에, 스모그 없는 짐에 부지르는 듯이, 보통 힐링이라고 흔히 그렇게 부르지 나도 그렇게 그 시간이 내게로 찾아오는 느낌 It's good feeling now Oh yeah 한없이 비행기를 타네 yeah. Whoa, 근데 다른 건 없고 캐리어서 기대감만 꽉 채워넣고 머릿속 퍼즐을 맞추러 방향을 트네 저 구름 밑에 통화했던 그림들이 남은 빈칸을 채워줄지 Yeah, I check in South City That's my city Yeah, I check in New York City Tokyo, Osaka Yeah, I check in Jakarta City Taipei Yeah, I check in Hell yeah, I check in like Oh, oh. 영감을 찾아 I wanna go right now. Oh, 그게 어디든 간에 I wanna go right now. The next level 우리 커져가 세네 배로 Your city 보고 듣고 느낀 후에 I'ma give it to you